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류혜인, 그림 박소영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13살 때 처음 컴퓨터를 만난 뒤 늘 컴퓨터에 빠져 살았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로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도 언제나 컴퓨터는 빌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지금도 빌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일을 찾고 있대요. 우리는 매일매일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어려운 숙제를 할 때 인터넷으로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심심할 때 음악도 들어요. 또 가끔 엄마의 눈치를 봐가며 게임도 하죠. 컴퓨터가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나요? 하지만 컴퓨터를 집에서 쓰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만 해도 컴퓨터는 보기 힘든 기계였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집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빌 게이츠예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 컴퓨터 세계의 짱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빌 게이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빌 게이츠는 1955년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빌은 요람을 흔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울었어요. 조금 더 자라서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생각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른이 된 뒤에도 뭔가 곰곰이 생각할 때는 몸을 흔들었어요. 몸을 흔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잘 났대요. 빌은 아마 할아버지가 되면 흔들 의자에서 살게 될 거예요. 7살이 된 빌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빌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외할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셨거든요. 외할머니는 보드게임, 카드게임, 퍼즐까지 게임이라면 모두 좋아하셨어요. 빌도 게임을 좋아했어요. 게임만 하면 기를 쓰고 이기려 했죠. 외할머니를 이기려고 밤새워 게임 연습을 한 적도 있어요. 빌은 정말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빌은 레이크사이드 중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이곳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학교였는데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걸로 유명했지요. 학교 규칙은 엄격한 편이었어요. 학생들은 넥타이에 교복을 입고 네모난 가죽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했죠. 하지만 그런 규칙을 빼면 아주 자유로웠어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한다고 나무라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격려했죠. 빌은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친구도 많아졌죠. 그래도 부모님이 기대한 것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수학과 과학 성적만 A였거든요. 부모님은 빌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은근히 걱정하셨대요. 빌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 신기한 기계가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컴퓨터였어요. 하지만 자판기와 프린터만 있는 타자기 같았어요.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가 아닌 컴퓨터 회사에 따로 있었죠.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게 된 수학 선생님은 빌에게 먼저 써보도록 했어요. 빌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기계가 일을 하다니? 그날부터 빌은 컴퓨터에 푹 빠져버렸어요. 빌은 컴퓨터가 일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산을 하려면 계산 프로그램이, 게임을 하려면 게임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컴퓨터 기계를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빌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규칙부터 배워야 했죠. 이걸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데 이름이 베이식이었어요. 베이식은 기초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운 책을 다 공부해야 했거든요. 얼마 뒤 빌은 혼자 베이식을 배워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틱택토라는 게임 프로그램이었죠.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1분 안에 끝나는 게임이었지만 빌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컴퓨터로 하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컴퓨터실에는 빌처럼 컴퓨터에 빠진 아이들이 늘 와 있었어요. 특히 빌보다 두 학년 높은 폴은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었죠. 빌은 폴을 좋아하면서도 이기려고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폴과 친해진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같은 학년인 켄트였죠. 켄트는 늘 컴퓨터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빌과 폴, 켄트 세 명은 컴퓨터 삼총사가 되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컴퓨터 이야기를 했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삼총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잘난 체한다고 싫어하기도 했어요.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빌은 컴퓨터에 매달려 살았어요. 폴과 함께 컴퓨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둘은 학교만 마치면 컴퓨터 회사에 달려가서 밤 늦도록 일했어요. 몇 달 후 빌과 폴은 이 회사 컴퓨터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프로그램까지 짜서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사장은 보고서에 감동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후로 빌과 폴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어요. 두 사람은 주말과 여름 방학 동안 프로그램을 짜주고 학생으로서는 벌기 힘든 많은 돈을 벌었죠. 빌은 점점 컴퓨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폴이 대학생이 되던 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개발되었어요. 지금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복잡한 일을 하기에는 용량이 너무 작았어요. 아무도 컴퓨터처럼 복잡한 일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빌과 폴은 이 칩의 용량에 맞추어 작은 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기대와 달리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칩으로 작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죠. 게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용량이 10배나 커진 칩이 새로 나왔어요. 빌과 폴은 칩의 용량이 빨리 커지는데 흥분했어요. 이 속도라면 작은 컴퓨터의 시대가 곧 열릴 게 분명했거든요. 빌이 대학생이 되던 해에 칩으로 만든 작은 컴퓨터 알테어 8800이 세상에 나왔어요. 빌과 폴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작은 컴퓨터가 나와 팔리고 있었으니까요. 빌과 폴은 서둘러 이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행히 아직 이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죠. 빌과 폴은 정말 작은 컴퓨터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주 동안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먹고 자면서 알테어 8800에 맞는 베이식을 완성했어요. 빌과 폴이 만든 베이식이 깔린 알테어 8800은 잘 팔렸어요. 그러자 다른 회사들도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이걸 본 빌과 폴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앞으로 작은 컴퓨터를 찾는 사람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프로그램만 팔아도 성공할 게 뻔했으니까요. 물론 그걸 알아챈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빌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려고 하자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죠. 결국 고집 센 아들한테 지셨지만 말이에요. 빌과 폴은 회사 이름을 마이크로소프트라 지었어요. 작은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라는 뜻이지요. 빌과 폴은 열심히 일했어요. 밥 먹고 씻는 것조차 잊은 채 프로그램을 짜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면서도 회사 분위기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편하게 일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누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예상했던 대로 작은 컴퓨터를 만든 회사들이 빌과 폴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갔어요. 얼마 후에는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했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한 번에 몇백만 달러의 거래가 척척 이루어졌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법 튼튼한 회사가 되었어요. 빌은 직원들이 모두 사장처럼 일하도록 주식을 나눠주었어요. 덕분에 직원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었답니다. 작은 컴퓨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만큼 컴퓨터 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졌죠. 빌은 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작은 컴퓨터도 만들까봐 걱정이었어요. 큰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돈이 많아서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 테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빌의 걱정은 걱정으로 끝났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컴퓨터 회사 IBM이 작은 컴퓨터를 만들면서 빌에게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게다가 다른 회사가 보고 만들 수 있도록 컴퓨터 설계도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빌은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승낙했어요. 설계도가 공개되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컴퓨터를 만들 테고, 그러면 컴퓨터에 꼭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도 같이 팔릴 테니까요. 큰 소리는 쳤지만 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빌은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사람을 데려와 함께 일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빌은 이 프로그램을 MS-DOS라고 불렀어요. MS-DOS가 깔린 IBM 컴퓨터는 날개를 단 듯 팔려나갔어요. 덕분에 빌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답니다. 잘 나가던 빌에게도 긴장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IBM 컴퓨터보다 애플이 만든 매킨토시가 더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도 훨씬 비싼데 말이죠. 빌은 매킨토시를 보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1년이 넘도록 노력한 끝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바로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윈도우 시리즈였어요. 그러자 경쟁사인 애플이 발끈했어요. 윈도가 매킨토시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애플이 빌을 법원에 고소하면서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빌이 이겼어요. 하지만 애플은 법정 싸움에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빌은 어려워진 애플을 위해 큰 돈을 선뜻 내놓았어요. 경쟁사이긴 하지만 망하는 걸 원하지는 않았대요. 미래를 읽는 사업가 빌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인터넷 시대가 오리라는 걸 내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이에요. 처음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지만 빌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미래를 누구보다 잘 내다보던 빌인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검색창에 글자를 쳐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뒤져서 찾아야 했죠. 빌은 이런 점 때문에 인터넷이 널리 퍼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빌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넷스케이프에서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잘못하다간 컴퓨터 업계의 최고 자리를 내줘야 할 판이었어요. 빌은 재빨리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로 컴퓨터 업계의 최고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발 늦었지만 얼마든지 따라잡을 자신도 있었어요. 그해 겨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어요. 하지만 빌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널리 퍼진 넷스케이프를 이기기 위해 윈도우 프로그램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팔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쓰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같이 쓰도록 만든 거죠. 결국 넷스케이프는 밀려났고 빌은 최고 자리를 지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빌을 뭐든지 독차지하려는 욕심꾸러기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빌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거나 며칠씩 밤새워 일하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 편하게 지낼 거라고요? 아니에요. 빌은 여전히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대신 자기가 번 돈을 뜻있고 좋은 일에 쓰기로 했지요. 하지만 돈을 잘 쓴다는 건 버는 것만큼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빌이 돈을 내놓으면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잔꾀로 여기거나 부자가 조금밖에 내지 않는다고 수군거렸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는 친구인 스티브 발머에게 최고 경영자 자리를 넘겨주고 자선사업단체를 만들어 남을 돕는 일에 나섰어요. 또 재산의 95%를 사회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컴퓨터의 천재, 세계 최고의 부자, 행운아, 미래 예언가 등등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빌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세상 대부분의 컴퓨터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어느 회사 것이든 스위치를 누르면 모니터에는 파란 바탕에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의 창문이 물결치듯 나타나요. 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싶을 때도 이 모양의 프로그램을 클릭해요. 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볼래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